전국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의 방송선동 경연과 예술선전대 경연 개막식이 1일 평양의 려명거리 건설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첫날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연에는 성중앙기관 경연과 각도 경연에서 당선된 50여 명의 방송선전차 방송원들과 13개의 예술선전대들이 참가하게 됩니다.